저 하늘 빛을 따라가봐. 놓치진 않을 거야. 모든 걸 가질 거야. 순간을 즐겨보면 돼. 내 숨기가 빠져도 멈추면 분명히 후회할 걸. 스리스 실패 따윈 두려워하지는 마. 모두 다 넘어가야 해. 때론 힘들고 감추고만 있는 스스로가 미워질 때 Be yourself. 그리고 눈 손을 잡아봐. 해 꿈을 향해 날아가. 힘들고 감추고만 있는 스스로가 미워질 때 Be yourself. 그리고 네 손을 잡아봐. 해 꿈을 향해 날아가. 눈이 부셔 미소가 눈이 부셔. 힘들고 지치면 또 부서워. 거침없이 한 번 더 거침없이 꿈들을 펼쳐봐. You so cool. 시간 속에 넘겨 무대한 사랑은 그 어느 날 멈추지 않게 만들어 가는 나. 때론 넘어지고 때론 힘들고 감추고만 있는 스스로가 미워질 때 Be yourself. 그리고 네 손을 잡아봐. 해 꿈을 향해 날아가.